그리운 내 사랑 보고 싶은 사람 이제야 알아요 그댄 내 운명인 걸 아름다웠던 그 미소 따스했던 그 눈빛 여전히 잊을 수 없네요 내 사랑아 사랑아 I can't live without your love 한순간도 그댈 잊은 적 없어 우리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잊혀질까 두려워 흩어질까 서러워 부디 나를 기억해주기 내 사랑아 사랑아 I can't live without your love 그댄 내 운명